없이 피우던 저녁에 내게 이 말 한마디 남긴 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먼 길 떠나시었네. 고운 두볼 슬픔을 삼키고 국화 향기 여린 입술 머금어 눈물 진 목소리 속삭이면서 먼 길 떠나시었네. 새해보다 자유로워라 새해보다 자유로워라 저 먼 하늘 한껏 머무는 저 새보다 자유로워라 그대 향내